광명성절경축준비위원회가 17일 도이출란도 반제위원단에서 결성되었습니다. 준비위원회는 1월 17일부터 2월 16일까지를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토론회, 도서 및 사진 전시회, 영화 감상회 등 다채로운 정치문화 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했습니다.